I gotta get up. 뭔가 다른 기분. 이번엔 달라. 기분 좋은 멘붕. 온 것 같아. 기다렸던 second chance. I gotta get up. Babe, 널 만나러. Baby. 느낌이 좋아. Come on. 느낌이 좋아. 뭔가 달라. Get myself with you. Would you? With you. 네 꿈이 좋아. Would you? With you. 철이 없어서 삐딱했던 마음. 괜히 서둘러서 삐끗했던 걸음. 너 때문에 자리 차게 돼. 이번엔 내가 애는 믿지 않아. Baby. 좋아.